네, 줌마 DJ 장미라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얼굴은 보지만 또 이렇게 방송상으로 인사드리긴 또몇 주? 한 2주 된것 같아요, 제가. 매일 어떻게 그렇게 제 시간도 못 지키는 좀 조금 칠칠 맞은 것 같죠? 그렇습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요, 그죠? 오늘 아침에 옷 나오는데 이제 머리를 감고 드라이기를 이렇게 막 말리긴 했어요. 근데 조금 덜 말랐죠. 내려오다 보니까 머리가 서걱서걱해서 만져보니까 다 얼었더라고요. 상당히 춥구나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더 추울 때는 오히려 감기 같은 게더안 걸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추우니까 막싹 입잖아요. 근데 이제 환절기에 날씨가 이렇게 딱 춥다가 탁 풀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감기 같은 게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노래 한곡 듣고 다음 이야기 엮으면서 주말 DJ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철이 부릅니다. 산포로 가는 길. 바람 부는 저 들길 끝에는 산포로 가는 길이 있겠지. 굽이굽이 산길 걷다 보면 한 발 두 발 한 숨만 나오네. 아 가는 길 소나 내 사연 전해 듣겠소. 정든 고향 떠난 지 오래고 내님은 소식도 몰라요.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엇을 잘못 만졌습니다. 제가 노래가 나오다가 산포 가는 길이 산포로 정말 가버렸어요. 그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노래 끊고요. 이야기 엮을게요. 지난번에 이제 소식지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는데 여기 이제 송년회 하는 날 오셨던 분은 다 보셨어요. 근데 어저께도 제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제 일을 보느라고 여기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드리지 못했고요. 오늘은 너무 추워서 사실 못 내려가겠어요, 제가. 그래서 월요일 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소식지가. 뭐 쫓아다니면서 이제 출판하는 데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교정을 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참 이쁘게 나와서 제가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찍으려고 하기도 했지만 또 포즈를 잘 취하셔서 워낙에 이제 정말 방송인들이 되신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상대인시장 음악회 하고 오를 때 나오셔서 노래도 부르고 뭐 이랬던 부분들 그 공연 행사할 때 나오셔서 재밌게 노르셨던 부분들 이런 게 다 이제 음악회 사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 참 재미있을 것 같으세요. 보고 야 맞아 이런 모습도 있어 이런 것도 있었지 맞아 우리가 이렇게 했었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복 반찬의 반찬도 아주 예쁘게 찍혀 나왔고요. 더군다나 시장 야채 사장님은 제가 이제 사진을 한 장 멋있는 사진 하나 찍었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모자를요 뭐 번거지라 그러나요 예전에 그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그 피난 다니는 그죠 그런 영화 나올 때 그런 드라마 나올 때 쓰는 모자 있어요 그 귀 이렇게 덮고 이런 모자 그런 모자를 쓰고 계신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걸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렸더니 저는 굉장히 좋은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다음 이야기 엮을게요. 아, 저 유익종 참 좋아해요. 유익종의 노래입니다.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한마디 말 없이 슬픔을 잊고자 멀어진 그대의 눈빛을 그저 잊고자 작은 그리움이 다 감을 때 가슴을 스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짐은 멀어도 마음에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오는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 헤어짐은 멀어도 마음에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 돌아보는 마음 네, 유익종의 노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같이 들으셨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좀 노래 들으시면서 조금 따뜻해지셨어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참 좋겠죠? 이 추운 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식지 만들어 다닐 때 제가 이제 이길순 기자하고 둘이서 3일을 다녔어요. 3일을 다니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대부분 사장님들이, 사장님, 사모님들이, 여사장님들이 다 이제 좋게 호응을 해주셨고, 그래서 잘 찍었는데요. 개 중에는 이제, 그거 뭐 찍느냐, 안 찍는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분들은 또 안 찍었거든요, 그냥. 이제 몇 번 말씀드리다가, 뭐 끝까지 싫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안 찍어서 안 넣었어요. 근데 이게 상대원 소식지다 보니까, 우리 상대원 시장 소식지잖아요. 근데 그분들만 빠지셨어요. 그날 송년회 하는 날 오셔가지고 막상 이제 소식지가 나왔는데 그 사장님 얼굴이 없으시니까 또 서운해가지고 그때 얘기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와서 어떤 걸 어떻게 찍겠다고 자세히 말을 했으면 하겠다고 했을 텐데 그렇게 말을 안 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좀 저는 그랬습니다. 그냥 저희가 하는 어떤 일을 하겠다 하면 그냥 알았다 이렇게 하고 그냥 해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많은 걸 생각을 하고 따지고 이렇게 했어야 될까, 그걸 설득을 하면서 왜 이걸 우리가 찍었어야 되나요? 조금 그렇습니다. 상대원 시장에 들어와서 같이 어떤 일을 해보자고, 좋은 일을 해보자고 하면 그냥 사진 한 장, 한 컷 찍고 인사 말씀 몇 줄 써주세요 하면 그거 해주면 되는데, 그죠? 그게 그렇게 어려우셨던가 봐요. 근데 나오니까 이제 막상 나와보니까 이제 서운하신 거죠, 그죠?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운하실까 봐 제가 사실은 집집마다 한 집 한 집 다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아무도 했다 뭐 이렇게 하셔서 안 찍었는데 또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장님들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낼 거잖아요. 이제 이게 작년에는 잠깐 한 두 장짜리로 해서 소식지를 그냥 정말 소식만 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장님들 얼굴 다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내년에는 또 더 좋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만들까, 더 읽을 거리도 많고 정말 계속 두어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만들 수 있을까 또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하고 가서 뭐 사진 좀 찍자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같이 좀 호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양수경의 노래입니다. 양수경이 불러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어이 해 나만은 지나쳐갈지 이 세상 양수경의 사랑은 차가운 유혹 잘 들으셨죠? 재미있으셨을 것 같아. 자,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소식지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냐고 했는데 잘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요, 조지훈이에요. 조지훈에 우리가 조지훈 하면은 시인이잖아요. 시인이고 정말 시를 잘 쓰시는 분으로 아마 다 기억하실걸요? 조지훈의 승무, 그죠? 승무 정도는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 노래를 한 곡 듣고요. 그리고 그 조지훈의 이야기를 한번 엮어보면서 이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4월과 5월이 부릅니다. 장미. 네, 승무 조지훈.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꽃갈에 감추어고 두 볼에 흐르는 붓이 정작으로 고아서 서러워라. 빙대의 환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씨 버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계 별빛에 모두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내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 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우는 산경인데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네, 그 조지훈 씨가 이제 승무, 우리 그 승무라고 가끔 보면 그 진짜 꽃갈 모자를 쓰고 그 춤추는 걸 아마 가끔 보실 것 같아요. 그 텔레비전 같은 데서 그 승무를 보면서 아마 썼던 시 같은데요. 그 이렇게 들어보시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나오는 식기 하나하나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이 시를 하나 쓰려고 해보면은요, 사실 이제 저도 시를 쓰지만 시는 함축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 썼던 글들을 계속 줄이거든요. 줄이는 작업을 해서 나중에는 정말 그 우리의 말하자면 앙금 내듯이 그것만 딱 건져내는 게 시인데, 그 조지훈 같은 경우에 시가 정말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시들을 다 어떻게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들을 쓰셨는데, 이런 시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마음에 지금도 따뜻한, 그죠? 겨울이면 겨울대로,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어떤 기억이나 추억이나 어떤 그 심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서 변진섭 노래 하나 들어볼게요. 희망사항 나갑니다. 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나를 만난 이후로 미팅을 한 번도 안 한 여자, 조지훈 씨는요, 제가 이제 그 경상북도 영양 분이에요. 근데 한번 초대를 받아서 사실 가본 적이 있거든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영양군에서 그 작가들을 좀 초청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영양이라는 소리를 무슨 영암? 이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바닷가인가 보다. 이제 바닷가에 조지훈 씨가 고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갔는데 가도 가도 바다가 안 나오고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거기가 조지훈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이문열 씨 있죠. 이문열 씨도 같은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정말 그 마을을 어떤 그 작가들이 탄생했던 어떤 그런 막 유명한 작가들이 나왔던 그런 마을을 굉장히 멋있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경시킬 겸 해가지고 그 영양에서 초대를 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가봤어요. 근데 정말 그 풍경이 수려하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아마 영양 분들이 들으시면 아 맞아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멋있는 곳에 가서 아 정말 멋있는 분들이 여기서 태어났구나 하는 걸 보고 왔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요 한번 가보세요. 정말 멋있습니다. 자, 이은하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청포도 사랑. 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여 손잡고 가잔다. 극히 풍겨주는 포도 향기 달콤한 첫사랑의 향기 그대와 단둘이 있어 속삭이면 바람은 산들바람 불어준다네.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맺어보는 청포도 사랑.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여 손잡고 가잔다. 극히 풍겨주는 포도 향기 달콤한 첫사랑의 향기 그대와 단둘이서 속삭이면 바람은 산들바람 불어준다네.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맺어보는 청포도 사랑. 그 조지훈 씨가 쓴 시 중에요. 그 도라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짧은 시인데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도라지꽃. 기다림의 야인 얼굴 물 위에 비초이며 가녀린 매무새 홀로 돌아앉다. 못 견디게 향기로운 바람결에도 입 다물고 웃지 않는 도라지꽃아. 글쎄, 이 도라지꽃을 읽어보면 사실 정말 도라지꽃을 이야기한 것 같진 않죠? 그죠? 도라지꽃이 아니고, 아마 도라지꽃을 연상하는 어떤 여인을 두고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글을 쓰다 보면 그래요.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이제 사물을 보고 쓰잖아요. 뭐 책상을 놓고 써도 책상에 대한 것은 그냥 제목만 책상이죠. 그 다음에 그 책상 속에 들어있는 시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그 인간과 대비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넣는답니다. 그래서 쓰는 게 소설이고 시고 또 수필이 나오죠. 거기서. 나미가 부릅니다. 인디안 인형처럼. 조지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튜디오 안에 손님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심오한 이야기는 안 하고 예, 저희 이제 그 소식지 이야기로 다시 갈게요. 그 박승현 부장님께서 이제 그 인사말을 쓰셨는데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다방을 처음 준비할 때가 기억납니다. 상대원에 사셨던 많은 분들과 성남에 오래 사셨던 분들을 만날 때마다 상대원동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그야 원다방이지 라고 흔쾌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원다방에서 선을 보셨다는 분, 사람들이 북적대는 시장통을 지나 원다방에서 음악을 들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분, 원다방에서 음악 DJ를 직접 했다며 자랑스럽게 그 당시 으뜸가는 명물다방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 성남에서 택시를 타고 원다방 갑시다 하면 택시기사분들은 누구나 상대원시장 앞으로 달려가 주셨던 상대원동의 랜드마크, 이 원다방이 5, 6년 전에 문을 닫아 안타까운 마음, 섭섭한 마음이 결국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을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2008년 9월에 새롭게 문을 활짝 연 원다방이 벌써 1년을 훌쩍 넘겨 상인시장 상인과 상대원 주민들의 동네 이야기를 전하는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젠 상대원 시장 원다방이 전국의 소문이 바닥에 퍼져서 여기저기서 원다방을 찾아보러 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주민들, 그리고 상인들 모두 가장 큰 바람은 이러한 원다방이 언제까지고 상대원 사람들의 애틋한 소식을 전하고 사람 사는 정을 나누는 사랑방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원다방이 사랑 주민과 상인들이 멋지게 만들어가는 행복한 상대원동의 사랑방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정말 읽으면서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이제 원다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저도 이제 아는 분하고 그 원다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께서 정말 얘기하시기를 그 원다방이란 데서 선을 봐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원다방을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만 아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아 원다방이라는 그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아 진짜 그 상대원동의 원다방이 어떤 의미였을까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또 들으시는 분들도 아 맞아 원다방이 그랬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원다방에 향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기꺼이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취재를 해가지고 또 신문에도 좀 실어드릴 수도 있거든요.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게요. 이내성이 부릅니다. 왜 꼬집어? 꼬집어. 네, 이제 그 소식지로 다시 갈게요. 제가 이제 쭉 읽어보면서 기억 아니면 조금 읽어드리고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또 그건 또 쉽지가 않죠, 그죠? 두우리 순댓국 그 사장님, 여사장님이 굉장히 이제 활달하시더라고요, 성격이. 그분께서 써주신 그 소식지에 올렸던 그런 글입니다. 제가 상대원 시장에 들어온 지도 벌써 30년이 흘렀군요.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도 벌써 손주가 4명이랍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이 많이 오셔서 저는 행복했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장수하셨다고 호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딸인 저는 서운하기 이를 데 없네요. 아마 저희가 이거 소식지 그 내용을 받으러 다닐 때 이 저기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근데 이제 몇몇 분은 그때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전해받질 못해가지고 방송으로 저희가 전해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때 먼저 이제 뭐 정말 회장님이나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얼른 방송을 해드렸을 텐데 그랬으면 더 많은 분이 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물론 그렇죠, 그죠? 이제 그 부모라는 게 일찍 돌아가셔도 굉장히 속상하고 그렇지만 또 오래 사시다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돌아가실 때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나를 낳아서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해줬던 분이 그 부인 그 뭐지 부모님이시지요? 부인이 아니라 부모님이시고 어떤 거 정신적인 정말 지주고요. 그런데도 보면 살면서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러면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죠? 힘들 때 생각나는 게 더 부모님이고 좀 기분 좋을 때 내가 넉넉할 때도 늘 생각이 나는 분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간사하고 그런지 왜 이렇잖아요. 자식들은 먹을 게 있으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맛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아유 우리 애가 좋아하던 건데 뭐 이러고 참 마음에 딱 맺혀요. 근데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내 입에만 먼저 막 들어가고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아, 다음 노래 듣겠습니다. 캐리언 노리 부릅니다. I O U. time can't stick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그 줌마 DJ 시간이 끝났습니다. 줌마 DJ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제 노래 들려드린 시장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 곁에 줌마디